내가 머물러져 새긴 my heart 눈부신 shining light 늘 바라고 있죠 항상 거기에서 웃음 짓기를 Tomorrow know you are 이유 없는 미움에 힘이 들어도 더 먼 곳을 봐요 이제 시작이죠 울고 싶을 땐 내게 기대요 부족하지만 그댈 지킬게요 사랑은 그렇게 처음 순간부터 찾아와 가장 깊은 곳에 날아와 날 뜨겁게 변하지 않는 떨림 그대는 Shining star, shining star Like a little diamond Makes me love 내게 꽃과 같은 달콤한 미소로 날 바라보며 속삭여줘 항상 함께 할 거라 Till the end of time Shining star 태양보다 밝아 햇살 같은 그대 눈빛이 내게 휴식을 줘 진정 있을 땐 내 맘을 밝혀줘 True promise 믿기로 해 언제든 네 편이 되어줄게 누구보다 더 큰 사랑으로 네 작은 어깨에 감싸줄게 사랑은 그렇게 처음 순간부터 찾아와 가장 깊은 곳에 날아와 날 뜨겁게 해 변하지 않는 떨림 그대는 Shining star, shining star Like a little diamond Makes me love 내게 꿈결 같은 달콤한 미소로 날 바라보며 속삭여줘 항상 함께 할 거야